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 간의 진선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 간의 진선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오수용 동지, 리란 동지, 김효정 동지, 김성남 동지, 조용원 동지, 리종무 동지와 평양시 안의 지역인들, 청년 학생들, 수도 시민들이 경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진선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소백수 남자 농구팀이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을 82대 73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진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소백수 남자 농구팀이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을 81대 70, 65대 56으로 이겼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역인들이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안고 멋들어진 경기 동작들로 훌륭한 경기를 펼쳐보인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관람자들도 높은 기술과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을 보여준 두 나라 지역인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